앞세우고 지게를 지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저 농부 소원이 무엇이여 길손이 웃거들랑 나라 일 잘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애국하는 마음을 보여주게나 땀방울을 자랑하며